밤에 물새가 울어 잊어버린 옛날이 그덜프거나 사거나 이려 편 주두둥 실 낙화함 그늘에서 우러나 보자 정설이 파묻히면은 구독 한 장 올려버리 찢어지는데 누가 달리어 백마강 탄식을 낙화함 달빛만 옛날 같구나